불빛 하나 보이지 않던 길이었어. 아무리 걸어봐도 조금씩 내 곁에 빛이 모이고 어둡기만 했었던 날 밝게 비춰주었지. 그게 바로 너였던 거야. 그리 멀지 않은 널 위해 나 노래할게. 이 꿈만 같은 순간이 흐려져도 난 영원히 너를 위해 노래할게. I'll be always with you. Oh. 많이 힘들었던 순간이 잊혀지고 우리 둘만이 넌 나도 나 노래할게. I will sing for you forever and dream for you. Oh, dream for you. Oh, oh, dream for you. 다시 길린 것만 같던 내 미래에 꽃이 흩날려 꽃길에 내주었네. 아무도 걷지 않을 것 같았지만 너로 인해 그 길은 지금 붐비네. 하나 둘씩 모이는 조명 그 불빛들이 하나로 모여 비추면 아름다운 색들의 향연이 펼쳐지듯이 우리들의 미래도 펼쳐지겠지. 그게 바로 너였던 거야. 그리 멀리 있지 않았던 거야. 그런 널 위해 난 노래 서로 보고 싶어질 때면 이 노래를 꺼내. 지금의 우릴 추억해. It's a shot of green. 이 기억이 흐려져가도 꿈속에 서명해.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줄 너라서 시간이 흘러.